동화 한국어 버전. 행운을 가져다주는 장화. 어느 도시에 가장 넓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던 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가 집에서 파티를 열자 모두가 참석했죠. 오, 그렇지 않아요. 한스 왕의 시대는 역사상 가장 위대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모두가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살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서로 신경 쓰지도 않지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야만 해. 요즘 사람들도 서로 신경 쓴다네. 보게, 파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있지 않나. 다들 날 좋아하지. 하지만 사실 손님들은 장군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파티가 모두 끝나고 손님들이 떠나면 장군은 또다시 커다란 집에 혼자 남게 되겠죠. 아, 다들 떠드느라 바쁘지만 음식이나 먹고 가려고 여기까지 온 건 분명 아니야. 다들 날 위해 와준 거지. 네, 물론이죠. 저 장군님 죄송하지만 이제 잔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잔이 하나도 없다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게 손님들께 마실 걸 드려야 하는데 잔이 없어서요. 누가 그런 말인지 모르나? 하지만 조금 전에 장군님께서... 뭐 하고 있어? 당장 창고에 가서 남은 잔들을 모조리 가져와서 쓰도록 하게. 네, 장군님, 알겠습니다. 창고는 장군의 집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었어요. 쓸모없는 물건들은 모두 이곳에 보관돼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장군의 집 창고에는 그 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우후!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그렇겠네. 그러게 왜 그렇게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날아? 유후! 왜 그래요, 케어? 혹시 두통이라도 생긴 거예요? 아니면 당신도 나처럼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휴, 대체 왜 너를 나에게 맡긴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넌 포춘의 조수로 있었잖니. 내 조수도 아니었는데 이러는 건 불공평하지. 그거 참 미안하게 됐어요. 하지만 포천은 지금 휴가 중인 걸 어떡해요. 포천이 돌아올 때까지만 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포천이 뭐라고 했었는데, 저보고 당신 옆에 꼭 붙어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아휴, 당분간 꼼짝없이 저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생겼군. 에휴. 그리고 또 알려줄 게 있어요.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요. 알았다, 좋아. 그렇다면 오늘은 둘이 뭔가 재미있는 걸 해보자꾸나. 우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뭔가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잠깐, 저것들은 대체 뭐야? 이 집 창고에 저런 게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인간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아시겠지만 저 신발은 평범한 장화가 아니랍니다. 저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장화라고요. 누구든지 저걸 신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소원은 뭐든지 다 이뤄지게 해줘요. 뭐가 어째? 왜 그러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긴! 정말 나쁜 생각이야! 아주, 아주 심각해! 분명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라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 소원을 빌 때도 전혀 신중하지 않다고!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 재미있을 거예요. 두고 봐요. 알았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한편 파티장에선 손님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있었어요. 안 돼! 그건 당신 신발이 아니라고! 저길 봐요! 당신 장화는 저기 있어! 하지만 장화는 이미 주인을 선택했어요. 이런! 봐, 역시 내 말이 맞다니까! 이 도시 따위 아무도 신경 안 써! 사람도 그렇고! 장군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야! 만약 내가 한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로 간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지. 어우, 역시나 소원을 함부로 빈다니까. 솔직히 말씀드릴 걸 그랬어. 그곳에 온 사람들은 장군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즐기러 온 건데. 정말 되는 일이 없군. 웅덩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다들 그냥 두는 거지? 어서 닦아내고 빨리 집에나 가야겠군. 인두가 어디로 간 거야?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잠깐, 비는 또 언제 그친 거야? 잘 보고 다니시오, 젊은 양반. 이봐요, 대기나 조심하시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잠깐, 말투가... 저 남자 대체 몇 살이지? 그리고 뭘 입은 거야? 가장 무도회라도 가는 건가? 무도회 테마가 옛날 시대 옷을 입고 가는 건가 보군. 난 초대도 못 받았는데 대체 어디서 열리는 파티인 거야? 자네는 갑옷도 입지 않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친절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파티에 초대받지를 못해서 같이 못 갈 것 같네요. 파티라니 무슨?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무슨 초대장인가? 지금 왕국이 위험에 처했다고. 목숨을 걸고 왕국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네.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 다들 자기 역할에 푹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아주 멋져요. 시간 낭비 그만하지. 어서 저 친구에게 갑옷 줘. 지금 그럴 시간 없어. 일단 검과 방패를 줘. 서둘러. 그러지. 저기, 뭔가 잘못됐어요. 난 군인이 아니라고요. 아무래도... 공격하라! 오우, 아직 살아있군. 지하 감옥에 가두도록 해. 놈은 우리의 적이라고. 지하 감옥이라니. 안 돼, 안 돼! 야, 잠이 든 건가? 이거 정말 창피하군. 대체 음식이 뭐 올라온 거야? 내가 틀렸어. 지금이 한스왕 시대보다 훨씬 낫지. 전쟁은 끔찍해. 어서 집으로 가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자야겠군. 끔찍한 꿈이었어. 이런, 누가 쓰레기 봉투를 여기에 버린 거야? 내가 가지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 이건 누가 여기에 둔 거야? 그거 참 이상하네. 분명히 아까는 안에 있었는데. 밖에 있는 거니까 내가 신어도 되겠지? 안 그래도 발 시려웠는데. 아, 이런... 아, 조금만 더... 제발 아무 말 말아요. 괜히 이상한 소원 빌지 말라고요. 젠장, 이럴 때는 몸이 늘어나서 봉투까지 손이 닿으면 진짜 좋겠네.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빠져나온 거지? 몸이 끼었어. 어쩌면 좋지? 쓰레기 봉투가 여기 없었으면 좋았을걸. 뭐야? 봉투가 어디 갔지? 제대로 된 소원을 빌어야지, 답답한 친구야. 유령이라도 있는 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제발 좀 구해주세요. 괜히 좋은 일 하려다가 이게 뭐야. 애초에 쓰레기 봉투를 줍지 말고. 이제 됐네. 어서 저리 가라고. 안에 유령이 들었어. 쓰레기 봉투에 유령이 들었다.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며 요정들이 안도하던 순간 경비원이 급히 달려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지? 누가 소리를 지른 거야? 어? 아무도 없잖아. 에이, 헛수고했네. 잠깐 동안 쉬고 있었는데 소리를 질러서 와봤더니... 어? 이 장화는 누구 거지? 오, 예! 이 장화 정말 편한데? 분명히 장군님이 신는 신발일 거야. 에이, 지금은 방해 안 하는 게 좋겠군. 너무 늦었어. 내일 갖다 드리자고. 장군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쁠까? 커다란 집에 항상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멋진 인생이야. 장군님과 인생이 바뀌면 좋겠네. 나보다 재산도 훨씬 많을 텐데. 아, 정말 근사한데. 나도 큰 집을 갖게 됐어. 모두들 날 존경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말이야. 랄랄랄랄라. 정말 멋진 인생이야. 이 순간 경비원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로 인한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 정말 지루한걸. 그리고 혼자라 너무 외로워. 남은 평생을 혼자 산다면 집이 이렇게 으리으리하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에이,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저 경비원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네. 저 사람에겐 돌아갈 가족이 있잖아. 저 사람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보다 훨씬 더 운 좋고 행복한 사람이야. 어우, 정말 이상한 꿈을 꿨네. 어우, 내 인생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제 조금 있으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난 장군님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라니까. 어우, 별똥별이 떨어지네. 저런 걸 가까이서 보면 정말 근사할 거야. 내 몸이 둥실 떠서 저 달까지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기분 좋겠지? 안 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죽은 건가? 맙소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살려줘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불쌍한 경비원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갔어요. 그가 바라던 소원은 결코 원했던 게 아니었지만 행운을 주는 장화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경비원이 달에 도착한 거죠. 그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꿈에서 깨기 위해 자기 얼굴을 때려보기도 했죠. 마치 거대한 공처럼 지구가 그의 머리 위로 떠올랐어요. 경비원은 두렵고 걱정됐어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을까 봐 말이죠. 그는 달 위에 누워 울었어요. 그렇다면 지구에 있는 경비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요, 몇신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던 남자는 곧바로 장군에게 얘기했고 그들은 서둘러 경비원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를 살펴보던 의사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 말이죠. 아무래도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침대에서 저런 장화는 왜 신긴 거죠? 간호사, 장화 좀 벗겨줘요. 잠깐, 나도 같이 도와주겠소. 그러자 경비원의 영혼이 돌아왔어요. 지구다, 지구야. 내 아내도, 아이들도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어. 지구는 정말 좋은 곳이야. 다행히 경비원이 깨어났구먼. 고마워요, 선생. 그럼 난 이만 가보겠소. 장군님, 저 경비원이 이 장화를 놓고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가 가서 돌려줄 테니 이리 주어요. 저 장화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또 다른 사람이 장화를 신고 소원을 빌기 전에 어서 가져와서 없애버려야겠어요. 그러려면 저 장군이 장화를 어디에든 놔둬야 해.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함부로 없앨 수 없다고. 안녕. 너 굉장히 외롭고 슬퍼 보이는구나. 근데요? 뭔 상관이에요? 날이 추운데 신발을 안 신었구나. 마침 나한테 아주 편안한 신발이 하나 있는데 원한다면 네가 신겠니? 아저씨, 만약에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뭘 빌고 싶은지 알아요? 내가 지낼 따뜻한 집하고 돌봐준 사람을 달라고 할 거예요. 거리에서 혼자 지내는 기분을 아저씨가 알아요? 딱 보니까 알겠네요. 아주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죠? 그래,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건 맞아. 하지만 나 혼자 지내지. 너도 많이 힘든 것 같구나, 꼬마야. 원한다면 나와 함께 살겠니? 난 자식이 없거든. 너처럼 똑부러지는 아이와 같이 지내면 집 분위기도 밝아질 것 같은데. 네? 정말로요? 그럼 정말이지. 나와 함께 가자꾸나. 제가 그 신발 신어도 돼요? 이건 너한테 너무 커. 내가 새 신발로 사주마. 그리고 네가 입을 근사한 새 옷도 사줄게. 장난감이랑 사탕도. 너 사탕 좋아하니? 우와! 저 사탕 진짜 좋아해요! 어! 보세요! 제 장화가 정말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요! 정말로 그렇게 됐네? 장화를 아무도 신지 않으니 행운이 왔어. 너무 자랑스러워 할 건 없어. 너 때문에 한 사람이 달까지 갔다 왔다고. 인간들에게는 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장화가 필요 없는 것 같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서로의 존재야.